아침에 발 딛기 무섭게 느껴지는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족저근막염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발 건강을 되찾으세요. 발바닥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 뒤꿈치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혹은 오래 서 있거나 걷고 나면 발이 아파 힘드신가요? 이러한 증상들은 바로 족저근막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우리 발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많은 분이 단순한 발피로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족저근막염은 올바른 이해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족저근막염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발 건강을 위한 좋은 음식과 운동, 생활 습관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발을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족저근막염 완벽 가이드. 족저근막염,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 발바닥에는 발가락부터 발꿈치뼈까지 이어지는 두꺼운 섬유띠가 있습니다. 이 섬유띠를 족저근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를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하여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저근막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심한 통증, 자는 동안 수축했던 족저근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통증이 가장 심하게 느껴집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악화하는 통증,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통증이 심해집니다. 쉬고 나면 다시 시작되는 통증, 앉아 있거나 쉬고 일어설 때 통증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 안쪽의 압통, 특정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족저근막염은 주로 평발, 높은 아치, 갑작스러운 운동량 증가, 딱딱한 바닥에서의 운동, 불편한 신발 착용, 과체중 등의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족저근막염, 최신 치료법과 똑똑하게 예방하는 법. 족저근막염은 조기에 대처할수록 치료가 쉽고 회복도 빠릅니다. 최신 연구 동향과 치료법. 최근 족저근막염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원인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휴식 및 통증 완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활동을 줄이고 냉찜질을 통해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및 강화 운동,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신발 착용, 발을 잘 지지해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바닥 아치를 잘 받쳐주는 깔창이나 기능성 신발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치료,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여 통증과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 ESWT, 만성 족저근막염 환자에게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 통증 부위에 충격파를 전달하여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프롤로테라피 및 주사치료,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는 주사치료나 염증 완화를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 등이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족저근막염은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되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만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똑똑하게 예방하는 법.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평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족저근막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스트레칭,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전 혹은 운동 전후의 발목과 종아리,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잊지 마세요.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 착용, 밑창이 두껍고 부드러우며 아치 지지대가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굽이 너무 높거나 평평한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 과체중은 발바닥에 가해지는 부담을 증가시켜 족저근막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운동 피하기,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딱딱한 바닥에서의 장시간 걷기나 뛰기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족저근막염 완화에 도움되는 음식과 생활습관. 족저근막염은 염증성 질환인 만큼 염증을 줄이고 조직 재생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 변화가 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발 건강을 위한 영양 만점 식단. 특정 음식이 족저근막염을 직접적으로 치료하지는 않지만 염증 완화 및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염증 식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베리류, 녹색 잎채소, 견과류 등은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콜라겐 생성 촉진 식품,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연골 및 인대 건강에 이바지합니다. 브로콜리, 피망, 오렌지 등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세요. 칼슘과 비타민D,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과 비타민D는 뼈의 스트레스 골절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햇볕 쬐기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에 좋은 운동,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저근막 스트레칭, 벽밀기 스트레칭, 벽에 양손을 대고 한 발을 뒤로 뺀 뒤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종아리가 당기도록 앞으로 밀어줍니다. 양쪽 발 15에서 30초씩 3회 반복. 발바닥 아치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린 후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발등 쪽으로 당겨 족저근막이 늘어나도록 합니다. 각 15에서 30초씩 3회 반복. 수건 말아 올리기. 바닥에 수건을 펼쳐놓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천천히 말아 올립니다. 발바닥 근육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캔이나 페트병 굴리기. 차가운 캔이나 얼린 페트병을 발바닥 아치에 대고 앞뒤로 천천히 굴려줍니다. 통증 완화와 스트레칭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 신발 선택에 신중. 외출 시에는 반드시 쿠션감 좋고 발 아치를 지지해주는 신발을 착용하세요. 실내에서도 슬리퍼나 실내화 착용을 권장합니다. 오랜 시간 서 있거나 걷는 거 피하기. 중간중간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 준비 운동 및 마무리 운동 철저. 갑작스러운 운동은 족저근막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로 활기찬 일상을. 족저근막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느낀다면 미루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히 발을 관리하고 예방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